제대로 기억 안 나. 몰랐었지 사내 놈들. 그러다가 알게 됐지. 요정도 처음에는 딴청이지 능청이지 신사인 척. 그러다가 느닷없이 본색을 나중에야 그때서야 소리를 질러 남잔 늑대 같으론. 고생한 척하며 진절 속으론 음모를 얄팍한 속임수로 욕망을 배일 속에 가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여자 허리를 휘감아 버려. 난 안 그래 난 결백해 맹세컨대 나는 아냐. 여자들은 속도 없이 또 속아 그 음침한 속맘 알면 여자들은 소름 돋지. 그럼 뭐해 여자들도 똑같아 땡기는 걸 못 참는 걸 안 하고